업스 뉴스. 영화인 교육, 마스터 클래스, 최경화 의상감독 관련 안내입니다. 최경화 의상감독의 다양한 영화 속 의상 디자인 노하우와 경험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70명 내외로 모집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영화, 영상 제작 및 의상 직무 관련자 혹은 전공자 및 교육활동 경력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과학대학 RC 행정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 팀원이 복지재단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응모 주제는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사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관련 아이디어입니다. 최우수상 300만원부터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의 시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팀원이 복지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넘버즈인 국내 마케팅 인턴 채용 관련 안내입니다. 담당 업무는 마케팅 콘텐츠 및 크리에이터 협업 기획 보조, 시장 조사 등 마케팅 관련 보조 업무입니다. 화장품 및 뷰티 산업과 디지털 광고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난 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넘버즈인으로 문의 바랍니다. 지난 7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중학생들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학원차 운전자 A씨는 직좌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잠도 못 자고 밤새 뜬눈으로 보냈으며 당장의 차량 렌트비를 개인 사비로 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킥보드 탑승자가 사망했어도 A씨는 무죄이며 전동 킥보드 쪽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사형제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0에서 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형량이 약해왔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운동가 아에드 타미미를 테러 조장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날 미국 월간 월스트리트 저널 통신 등에 따르면 타미미는 요르단강 서안 나비살레 마을에서 이스라엘군에 체포돼 추가 신문을 위해 이송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타미미가 폭력을 조장하고 테러 행위를 촉구한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은 타미미가 SNS 계정으로 이스라엘인 정착민들을 위협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보도했으나 타미미의 모친은 해당 계정이 그녀의 소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11월 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우, 기술의 윤세영, 담당의 배윤이었습니다.